어느 사이 싸늘해진 밤 공기 어떠니 건강히 지내니 집 앞을 걷다 또 네 생각이 나 아파야만 한 건데 사람만이 신기하지 이렇게 널 떠올릴 때마다 난 말야 아픈 채로 참 반가워 날 바라보던 너 가만히 내 얘기를 듣던 너 그러다 활짝 웃던 너 한순간도 놓치기 싫은 너의 기억 위에 나를 기대본다 숨쉬기 익숙해 오래된 소파에 온몸을 맡긴 것처럼 너를 생각하면 여전히 아늑해 나를 감싸